I'll show you some objects, then please do what I ask. 물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대로 해보십시오. 물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대로 해보십시오. Please take this. 쥐어보세요. 쥐어보세요. Please give me the glasses. 안경을 저에게 주세요. 안경을 저에게 주세요. Please put the pencil on the envelope. 봉투 위에 연필을 놓아보세요. 봉투 위에 연필을 놓아보세요. Please turn the glass over and pick up the scissors. 컵을 뒤집으시고 가위를 쥐어보세요. 컵을 뒤집으시고 가위를 쥐어보세요.